안녕하십니까. 강아입니다. 오늘 우리 아이들에게 들려줄 이야기는 중용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중용을 아시겠지만 그 중국 송나라 주희, 주자에게 시조이시죠. 이 주희 주자께서 우리에게 이제 사서삼경 혹은 이제 사서오경으로 알려진 책 중에 논어, 맹자, 중용, 대학을 사서로 정의하시고 그 해설집과 함께 사서 집주라는 것을 집필하셨는데요. 그렇게 해서 이제 알려진 책 중에 하나가 중용입니다. 이 오경에 들어가는 예기 49편 중에 31편이 중용이고 42편이 대학입니다. 그래서 주자께서 이두 권을 예기라는 책에서 이제 발췌하셔갖고 그 별도로 중용과 대학이라고 정의를 하시고 이를 이제 논어하고 맹자와 함께 동급으로 평가를 하시면서 이를 사서라고 정의를 하신 겁니다. 이 중용을 쓰신 분은 누구냐? 뭐 아시겠지만 공자의 손자이신 자사라는 분이신데, 이분은 이제 공자의 제자이신 증자의 바로 밑에 제자이십니다. 공자께서 그리고 또 설립하신 사학의 선생님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공자님을 포함해서 뭐 예수님, 뭐 석가모니, 소크라테스 뭐 등등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성인들로 불려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분들은 사실은 이렇게 집필보다는 주로 이제 사람들을 모아놓고 쫙 이거 푸시고 그리고 이제 그 제자들이 그것들을 이제 모아 모아서 누구 가라사대 하면서 이제 책을 만드셨는데 이 사실 따지고 보면 이게 뭐 당신들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뭐 이거 풀기도 바빠 죽겠는데 직접 이 당신들이 이제 사상을 직접 어디에 이제 짱박혀가지고 저술을 했다고 생각하면 사실 일단 이 성격 잘안 맞으셨을 것 같고 이책 하나 쓴다는 게 사실 뭐 쉬운 얘기가 아닌데 그렇게 뭐 그들의 사상을 풀어놓은 논어, 성경, 불경, 코란 이런 거 지금 방대한 양을 직접 쓰셨다고 하기에는 사실 뭐 거의 불가능한 얘기가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사는 이런 이제 할아버지의 사상을 그 체계적으로 나열해서 단순히 그 논어와 같이 어록을 모아놓으신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이제 논문 형태로 중용을 저술을 하신 것입니다. 이 중용은 총 33챕터 되어 있고 약간 3,500여 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챕터를 나눈 거는 그 주자께서 아마 이렇게 나누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일단 그 중용의 이 책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었는지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장. 이첫 번째 장은 마치 그 서머리 혹은 어떤 계약서의 그 용어 정의 같은 그런 장입니다. 여기 이제 중요한 단어가 6가지 정도가 나옵니다. 천, 성, 도, 교, 중, 화. 앞으로 나올 그런 중요한 단어들에 대한 정의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게 사실 이것도 별로 이렇게 익숙치 않은 그런 형이상학적인 단어들입니다. 여기서 이제 형이상학이란 그 메타피직스란 얘긴데 뜻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초월적인 시각에서 어떤 보편적, 전체적인 지식 혹은 아주 근본이 되는 궁극적인 근거를 연구한다는 뭐 그런 학문이란 뜻인데요. 뭐좀 어렵죠. 어렵습니다. 근데 자, 이제 이쪽 시작하면 또 골때리고 뭐 이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책머리 혹은 뭐책 읽기 앞서서 뭐 나름 뭐 요약 뭐요 정도 느낌을 가지고 그렇지만 약간은 구름 잡는 뭐 그런 이야기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장부터 20장까지는 이제 공자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공자님께서 말씀하시길 하고 자활 뭐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중용의 도를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그것을 성취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계속 노력해야 하는 것이다를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제일 마지막 20장에 가서는 앞에서 이야기한 것들을 좀 총체적으로 정리하는 식으로 하여 그 아주 유명한 그 공자님과 당시 노나라의 왕인 전공의 뒤를 이으신 전공의 아들 애공과의 문답식의 대화를 장식을 합니다. 이 장은 그 중용 전체에서 제일 많은 페이지를 그 할당해서 써놓으신 그런 챕터입니다. 자, 그러면서 앞서 1장에서 그런 구름 잡는 이야기들을 좀 아리까리하게 늘어놓은 것과는 조금 틀리게 좀더 구체적으로 오달도라고 하는 5개의 도를 제시하시고 이것 또한 중용의 도로서 이룰 수 있으면 이것의 목표는, 궁극적인 목표는 삼덕이 되고, 이 삼덕이 조화롭게 잘 이루어졌을 때 비로소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시게 됩니다. 이제 지금은 이것도 제가 이렇게 아리까리하게 느낄 수도 있으신데, 나중에 들어보시면 뭐 이해하기가 아주 어렵고 뭐 이런 것은 아닙니다. 아, 그리고 21장부터 29장까지 자사가 앞에서 이야기한 할아버지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해서 자사성론이라고 알려진 자사의 그 이론, 여기서 성이란 이를 성자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이야기한 오달도 그리고 삼덕을 통해서 다다라야 할 성, 혹은 이루어진 성이란 어떤 것이다에 관해서 자사의 논리와 시각을 펼쳐 보이시게 됩니다. 결국 이러한 중용의 도를 통하여 다다르게 될그 성이란 것은 각자의 노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며, 또 이를 통해 얻은 것은 모든 자연의 이치와도 통하는 것이고, 그리고 자연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조화로우니 우리가 그렇게 중용의 도를 바탕으로 사는 것이야말로 자연의 이치와 부합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매우 형이상학적인 표현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설명하기도 또한 또 이해하기도 사실은 만만치 않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자연의 이치를 한번더 생각해 볼수 있게 하고, 어떻게 사는 것이 자연스럽게 그것도 조화롭게 사는 것인가를 한 번쯤은 생각하게 해주는, 어찌 보면 화두를 던져주는 듯한 그런 글들이 아닌가 하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아, 더불어 그중 28장만 공자님께서 말씀하셨다 라는 이야기가 한번 나오는 것 빼고는 주로 이제 자사의 생각들을 정리하시면서 시가 말한다, 뭐 시에 따르면, 뭐 이런 표현들로 계속 마무리가 되는데요. 근데 이제 여기서 시라는 것은 어떤 뭐 노래라고 하기도 하고, 주로 이제 공자님 이전 시절에 그 어떤 사건들을 시라는 형식을 빌어서 내려오는 역사적 사실, 혹은 어떤 교훈적인 이야기들로 그런 구성된 것들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건 공자님의 사상, 그리고 자사의 생각이 단순히 그 공자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딱 하고 생각해서 뭐 이렇게 만들었던 것이 아니라, 뭐 이런 이야기, 니들도 들어본 적 있지? 원래 이게 옛날부터 이렇게 내려오던 이런 것들이야. 뭐 이런 속담 내지는 이런 것들을 그 전해 내려온 것들을 구성을 하면서, 그래서 이 그거를 이제 인용을 하면서 이 공자님의 말씀에 좀더 객관성을 부여하려는 의도가 다분히 깔려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30장에서 32장까지는 어찌 보면 이제 28장부터 시작됐다고도 볼수 있는데, 우리 할아버지, 우리 공자님 대단하지 않니? 뭐 그러면서 이제 할아버지의 사상에 이제 위대함을 강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렇게 해서 나름 이제 할아버지를 거의 이제 신격화시키려는 의도가 다분히 그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제 저만 그렇게 그렇게 느낀 것이 아니라 몇몇 책들을 보면 이 책을 이제 나름 오래 공부하신 여러 학자분들도 비슷하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나름 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양반이 이제 머리가 엄청 좋다라고 느껴지는 부분이 제일 이제 마지막 33장인데요. 특히나 이제 자사의 해설이 들어간 21장부터 29장까지 내 논리가 이거야 하면서 이제 먼저 빵 때리고 마치 근거를 대듯이, 뭐 나나 우리 할아버지만 이런 이야기 한게 아니라 원래 이 비슷한 논리에 이런 시가 있었거든 하면서, 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이야기들로 주로 이제 마무리를 하는 것에 반해서 이 마지막 장은 마무리 냄새를 확실하게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앞에 장들하고는 반대로 시작을 먼저, 시를 인용해서 시에서는 말이야 그 군자는 뭐 이런 거야 하면서 군자의 어떤 덕목, 그리고 인간으로서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는 거야 하는 것들을 자기의 논리가 아닌 시의 인용을 통해서 이제 보편타당의 객관적인 시각들을 이제 예를 이제 늘어놓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제 말도 좀 어려워지는 것 같은데, 어찌됐든 좌우지간 그러다가 정말 맨 끝마무리에 가서는 결국 이게 자기 할아버지와 공자님과 자기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거랑 같지 않니? 안 그냥? 뭐,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하시는 거죠. 자, 그리고 그 마지막에 역시나 이제 잊지 않고 이제 할아버지 멘트 하나를 살짝 끼워 놓으면서 그 할아버지에 대한 지극한 존경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이제 끝을 맺게 됩니다. 정말로 이 책은 그 나름의 어떤 스토리라인을 가지고 쭉 풀어나가면서, 스토리를 이제 처음 우주 뭐 이런 식의 어마무지한 큰 주제를 가지고 시작해서 살살살살 좁혀 나갔다가 다시 또 다시 넓혀 나갔다 하면서 그런 화두를 시적인 표현들을 통해서 던져주는 그런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중간중간 워낙 좀 형이상학적인 표현들이 좀 많다 보니까 읽는 독자에 따라서는 서로 다른 해석도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 또한 이제 저자의 의도를 매 문구문구를 정확히 이해했다고는 좀 말할 수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 책을 통해 저자는 이런 이야기가 하고 싶었구나 정도의 어떤 감은 혹은 맛이라고나 할까요? 이런 거는 충분히 느꼈던 것 같고 이를 통해 내 인생이 과연 저자가 이야기하는 중용의 도를 어느 정도 실천하면서 살아왔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잘 사는 것인지를 생각해 볼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 이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분명히 좋은 영향을 미칠 건덕지가 될 만한 것들을 나름 많이 건졌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뭐이 책은 그이 시대를 살아가는 한 인간으로서 그리고 이제 아이들에게 뭔가를 전달해주고 싶은 아버지로서 분명히 한 번쯤은 꼭 읽어볼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는 책인 것만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오늘 아이들에게 어떤 중요한 차례만 얘기해주면 그것도 좀 우습고 하니까 일단 맛보기로 오늘은 이제 중요한 일장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 내용이 일장이 특히 매우 형이상학적이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이제 어떻게 전달을 해야 할지는 상당히 좀 고민스러운 그런 장이기도 합니다. 일단 들어가기 전에 일단 이게 한자로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물론 중요하지만 근데 이제 솔직히 일단 우리 언어와 정서적으로 좀 해석하는 것부터 좀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옆으로 잠깐만 새 가지고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이제 좋아하는 중국 시 중에 이태백의 월화독작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거기 처음 나오는 구절이 화관 일호주 독작 무상친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게 해석을 하면 꽃들 사이에서 술한 병을 들고 대적할 친구가 하나 없이 나 홀로 술을 마신다. 멋있는 말이죠.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뒤에 그 독작 무상친 다섯 글자인데요. 독 혼자란 얘기죠. 작 마신다는 얘기고 무 없다는 얘기죠. 상친 상대할 친구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도 해석을 할라 치면 이게 대적할 친구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혼자 마신다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혼자 마시니까 대적할 친구가 다 도망가서 없어진 건지 아니면 이제 친구 없이 혼자 한잔하니까 정말 기분이 좋다는 건지 이게 사실 좀 애매하다는 겁니다. 이제 한자가 워낙 이제 뜻글자다 보니까 어떤 때는 이제 동사, 어떤 때는 명사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특히나 이제 문어체의 경우에는 이게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석하는 게 맞는지 좀 헷갈리고 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문어체에서 이제 주어를 막 빼버리면 이 정말 헷갈리게 되죠. 뭐 그런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뭐 대충 이제 중용이든 논어든 뭐든 이제 한자로 되어 있는 이 고전들은 뭐 이분 중국 사람들조차도 사실 이제 잘 이해가 안 가는지 해설집들이 이제 많이 나오고 그럽니다. 근데 대충 이제 그걸 감안하셔서 이해가 바로바로 팍팍 안 꽂히더라도 뭐 쪽팔린 거 하나 없다. 이런 거를 이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럼 이제 그 오늘 중용 제1장의 첫 문구. 어려운 얘기입니다. 천명지 위성, 솔성지 위도. 수도지 위교. 이제 많이 구름 잡는 이야기처럼 들리는 아주 어려운 이야기인데요. 자, 일단 그대로 해석을 하면, 천명지 위성, 천이 명하는 것, 그것을 일컬어 성이라 하고, 솔성지 위도, 성을 따르는 것, 그것을 일컬어 도라고 하고, 수도지 위교, 도를 닦는 것을, 그것을 일컬어 교라 한다. 역시 여전히 막막하죠. 자, 하늘이 명령을 한다. 이게 뭐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뭐 그래서 그런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만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하늘이 나한테 뭐 얘기해 준 적, 지금 여태까지 살면서 한 번도 없었던 것 같고, 주위에 이제 제 친구들 중에 이제 그런 소리 가끔 하는 애들이 있는데, 걔들 보면 이제 주로 이제 환자들인 것 같고, 뭐 자주 이게 뭔 개소리, 저한테 뭔 개소리 들린다 얘기죠, 결국은. 근데 이게 천이 뭘 이야기하는 건지, 천이 뭔가 저한테 오다를 떼인다는데, 그건 또 뭔지, 또 이제 그리고 이게 성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내가 아는 성이라고 그래봐야 뭐 섹스 남성 여성 뭐 이런 건데 이건 또뭔 얘기를 하자는 건지 도는 우리 집앞길 앞에 도고 그리고 이제 태권도의 도 이것도 돈데 이거 무슨 도를 이야기하는 건지 또 이게 또 문맥상 교라고는 하는데 이게 가르친다는 건지 배운다는 건지 이것도 좀 헷갈리는 것 같다는 거죠. 어쨌거나 제일 첫 문구에는 천명 성 도, 교이네 가지에 대한 정의와 이것들이 어떻게 엮여지는 그 관계를 이야기한 것만큼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 문구를 함께 이어지는 일장 전체의 내용과 한번 연결해서 한번 해석을 해보면, 여기서 그 천명지 위성이란 하느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성이다라는 해석이 나오지만, 이보다는 원래 그 인간의 감정, 그 희노, 애락 같은 그런 감정 있죠. 뭐 슬프고 뭐 이런 것들. 이런 걸 가지고 원래 태어나는데, 이게 하늘이 내려준 인간의 성이란 거고, 요럴 때는 요렇게, 그것도 저럴 때는 저렇게, 이렇게 표현되는 것이 도인데, 그리고 이제 그 도는 계속 가르침, 즉 학습을 통해서 계속 닦아 나가는 것이다. 이 정도의 해석이 나옵니다. 이 천문구 이후로 그 언급한 그네 가지 중에 도만을 이렇게 좀더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하고, 도란 숨긴다고 숨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누가 본다고 해서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계속 닦아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다라를 이야기를 하면서, 맨 마지막에 가면 중과 화를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감정이 전혀 발현되지 않은 상태를 중이라고 합니다. 아마 이게 멍 때리고 있는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할 수 있죠. 뭐 슬픈 감정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게 아직 발현되지 않은 상태를 중이라고 하고, 이게 이제 잘 적절하게 발현되면 그것을 화라고 함이고, 그리고 이렇게 화를 이루게 되면 이게 천지 만물 자체가 제대로 돌아가고 마무리 잘 자라고, 아무튼간에 제일 이상적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결국 이게 뭔 소리냐? 인간은 하늘이 주신 가르치지 않아도 희노애락 같이 감성을 자연스럽게 타고나는데, 평소에 감정들을 컨트롤하면서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과 어떤 행동을 계속 배움을 통해서 개선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어떤 시점에 어떤 표현을 하는 것이, 즉 도, 각자의 가치관인데요. 이런 도는 지속적인 배움과 가르침을 통해서 어떤 이상적인 방향으로 닦아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도가, 이제 모든 사람들과 모든 사물, 천지 만물의 도가 아다리가 짝짝짝짝 맞는 그런 상황이 되면 천지 만물까지도 조화로운 화의 상태. 즉, 다시 말하면, everybody happy 하고, everything is okay 한 그런 상황이 된다는 큰 그림을 그려주신 겁니다. 이게 자꾸 반복이 되는데요. 결국은 이제 자사께서 일장을 통해서 모든 것이 조화로울 때, 비로소 그것이 이상적인 세상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으로서 그런 조화로움을 깨뜨리지 않기 위해서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행동을 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며 살아야 한다는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게 좀 오바돼서 제가 예를 들 수도 있는데요. 자, 지구라는 걸 봅시다. 제가 조금 전에 천지 만물이라는 걸 말씀을 드렸는데요. 근데 여기에는 뭐 사람뿐만이 아니라 뭐 지구, 식물, 동물 뭐다 포함이 되는 거죠. 예를 한번 들어보면 지구라는 게 하나 있다 이거죠. 지구도 결국 천의 명을 받아서 자기에게 존재 가치가 있고 계속 자기의 영속성을 하면서 도를 닦아 나가는 거죠. 지구도. 지구 나름대로의 도를 닦아 나가는 거죠. 자, 근데 이제 거기에 그 인간이라는 것들이 지구 위에서 바글바글 거리고 사는데 계속 이제 딴지를 걸죠. 뭐 땅도 파고 석유도 빼내고 뭐 다리도 놓고 산도 없애고 뭐 이주를 계속 한다는 거죠. 그럼 지구 입장에서 봤을 때 잠깐 이런 인터랩이 들어오는데, 이게 같이 조화롭게 살면 이게 정말 조화로운 이상적인 그런 삶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사람들이 갖고 이제 오바를 해서 계속 더 파내고 이러면 지구 입장에서 짜증이 나죠. 근데 뭐 아직까지는 뭐 인류도 계속 지구와 함께 아직까지는 부드럽게 사는데, 이게 이제 사람들이 오바를 하게 되면 지구도 이제 짝 나고, 뭐 그러다 보면 이제 열 받으니까 태풍도 한번 때려주고, 뭐 해일도 일으키고, 지진도 일으키고, 그 화가 난 거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그 중의 상태에서 지구가 가만히 있다가 열 받으니까 자기의 감정을 폭발해서 뭐 그런 거에 이제 것들이 지진도 내고 뭐 이렇게 될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 인간이나 지구나 적절하게 하면 같이 지구도 해피하고 인간도 해피하고 이런 상황이 될수 있는데, 꼭 어떤 놈은 오바를 해서 자꾸 깬죽거리니까 지구 입장에서 화나니까 화내는 거고, 그리고 뭐 기분 좋을 때는 좋은 날씨 보여줘서 뭐 우리도 잘 살고 뭐 이런 것들이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게 아마 이 중에서 이 자사께서는, 그리고 공자님도 말씀하시는 거는, 이 조화로움은 단순하게 사람뿐만이 아니라 이런 사물 자체도 아주 되게 범우주적인 그런 시각을 갖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 일장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그 조화로운 삶을 살기 위한 그런 커다란 그림, 커다란 이제 그림을 보는 듯한, 뭐 이렇게 보시면 아주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어찌됐든 이렇게 일장에서는 중용이란 말 자체가 아예 단어가 아직 안 나오고 이상적인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인간의 역할이 있다 정도. 또 그런데 그게 절대 만만한 것도 아니고 요 정도만 요 터치를 하시고 이장부터 이제 공자님 말씀을 인용하면서 중용이란 단어를 이제 언급하시게 됩니다. 결국 올바르게 산다는 것은 중용이란 도를 통해서 가능하고 이 중용의 도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로 쭉 향후를 이제 설명을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어차피 일장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사께서 글을 쓰기 전에 마치 그 프롤로그처럼 전체를 아우르면서 어떤 이상적인 세상 그리고 그 안에서 인간의 삶 이런 것을 그 글로써 이제 특히 이제 한자이다 보니까 이게 무지하게 좀 형이상학적인 좀 구름 잡는 듯한 그런 표현들이 좀 나오지 않았나 뭐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 2장부터는 그나마 좀 이제 구체적인 표현들이 나오므로 좀더 쉽게 접근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되면서 앞으로는 몇 챕터씩 크게 묶어서 너무 형이상학적인 부분들 아예 제껴가면서 그렇게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저의 이야기가 식구들과 저녁 드시면서 간단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거리 정도가 되길 바라지만 내용이 이제 워낙 내용인지라 조금 고민이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중용이라는 책이 어떤 구성으로 되어 있고 그첫 장은 세상 모든 것이 조화로울 때그 모든 것이 자연스러운 것처럼 우리 사람도 그 조화롭게 살아가야 하고 그렇게 또 사는 것이 어떤 것인가 정도의 화두를 아이들한테 이제 던져주는 것만으로도 그 저녁 식사 후에 가족들끼리 후식 하시면서 간단하게 이야기해 줄수 있을 정도의 주제 정도는 될수 있으리라고 믿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함이었습니다.